자, 2부 시작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의왕시에 저희가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태영씨, 저희가 누구를 만나러 온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수백 명의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저희가 또 저희가 2부 게스트분을 만나러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저녁 시간인데요. 조금 꽤 쌀쌀합니다. 네. 봄 날씨인데도. 좀 추워요. 홍비씨 많이 춥겠어요? 이제 오늘 조금 입어서. 역시나 저희 개웅씨는 안 보이지만 일단 들어갑시다. 네. 자, 그러니까 직접 아시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2부 게스트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요. 네. 김영희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종 씨, 뭐 학사 사모님으로도 유명하죠? 예, 네, 그렇죠. 뭐 제 또래는 학사도 뭐 79년부터 예. 2002년까지 시작할 때서부터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정말 오래 하셨어요. 네. 정말로 그러면 학사생들의 어머님이시겠네요. 네. 제가 소개대로. 아마 학사 출신도 수백 명이죠. 한 300명 될 거예요. 300명? 와, 엄청나구나. 아까 수백 명의 어머님이라고 소개했죠. 네, 맞아요. 저희 저 이 방송은 좀 들어보셨나요, 어머님? 네, 들어봤어요. 박건희 씨가 들어봤어요. 그럼 최근에 들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좀? 처음부터 못 듣고 와서 가져와서 들려주는 것만 들었어요. 그럼 뭐 많이 들으셨나요? 몇 개? 그러니까 이 방송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처음에? 아이고, 부담스럽고 뭐 할 말도 없고 더군다나 뭐 대구 자매들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들으셨구나. 그 지난 방송이죠, 대구 네, 시무직 자매님들. 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시무직 자매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역사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했었는지 참 귀하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연도는 언제신가요? 아마 그게 73년도 같아요. 아, 73년. 와. 지금 뭐 적으시는 거예요? 네, 연도 표시. 연도 기록하셨네요. 73년이면 꽤 저희 초창기죠. 60년대 다음에 73년이죠. 이제 61년도에 권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12년 정도 대전에 있었던 거죠. 대전에. 네. 대전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럼 대전 모임의 제일 먼저 시작은 누구를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때가 아마 72년도쯤 될 거예요. 대전 모임이 72년 시작입니까? 아니요. 그때 이제 유 회장님이 오셨죠. 대전이어서. 그 집회를 하셨어요. 먼저 모건대학에서 예. 먼저 이제 권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는데 예. 그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뭐 교수들이 모건대 교수들이 이제 뭐 신학 박사가 많고 그랬는데 교수들이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권 목사님한테 괜히 와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집회에 아무도 구원받은 일이 없었고. 그러면 권 목사님이 모건대에서 집회를 하신 거네요? 네,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안 됐고, 그 후에 이제 유 회장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어요. 모건대면 신학대학 아닌가요? 신학대학의 시작이죠. 신학대학은 아니고 신학과가 있고요. 일반대학. 그렇구나. 네, 지금도 모건대는 있죠. 그럼 당시에 사모님 부분되시는 정인덕 박사님이 계신 대학이죠? 네. 모건대학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72년도에 권 목사님이 오셔서 먼저 집회를 하고 73년도에 이제 회장님 오셔서 집회를 한 겁니까? 글쎄, 72년도 그때쯤 될 거예요, 회장님도. 아, 아마. 71년도에 오셨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장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73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대전 모임은 생겼었고? 아니에요. 아, 대전 모임이 안 생겼어요? 안 생기기도 전에. 그때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한참 이제, 그, 극동방송국은 방송하고 있을 때가 맞겠죠?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 저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유 회장님 설교를 참석하시게 된 건가요? 글쎄, 뭐 거기 저 뭐 대학 사감 선생 있어요. 네. 그분이 구원을 받았나 봐요, 아마. 네. 시청자 수양회 갔든지 가서 받아가지고 저한테 자꾸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리고 난 뭐 그때는 그때만 해도 저는 가짜 구원을 받고 있었어요. 아. 일반 교회에서 가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뭐 됐다 그러고, 에휴, 정말 그때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그때는 저는 가짜 구원인지도 몰랐죠. 그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죠. 그리고 또 가짜 구원이라는 게 좀 웃기는 거예요. 죄는 없이 아, 해놓쳤다. 2000년 전에 해놓쳤다. 그거를 나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모르죠. 죄를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을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로. 중앙신학을. 왜냐하면 아, 감사하니까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 중앙신학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길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나는 이제 한국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야간에 하는 거예요. 아, 신학원이 야간. 해방 후에 그때가 47년도가 8년도가 그때 네. 구원은 내가 한 20살 때 해방되던 해 그 다음에 받았고 46년 정도. 네, 46년도에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신학교 들어간 거는 이제 저 47년도인가 그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뭘 했는지도 하나도 몰라요. 신학 공부라는 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정말 구원이라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목사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구원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늘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구원을 받으신 게 확실해요. 근데 평안남도에 아버지가 이제 용광분인데 평안남도. 근데 그때 예수를 믿고 아주 어릴 때 예수를 믿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진남포에 와서 공부하다가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단에 있으면 구원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아. 늘 그러셔요. 그래서 그 구원이 뭔가. 그러다가 이제 찾았죠. 그때 열심히 찾았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찾은 게 17살 때. 그때부터 찾았어요. 굉장히 일찍.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는데 뭐 옛날에는 뭐 교회도 많지도 않고 또 뭐라 그럴까 어디 뭐 열심히 하는 그런 데도 없고 그렇게 뭐 지금같이 야단스럽게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뭘 알아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물어봐도 아버지 그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구원을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하시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 그런 얘기는 내가 믿어줘야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 신학교 들어가면 난 정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을 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뭐 배우고 하나도 뭐 생각도 안 나고요. 뭘 했는지 몰라요. 와, 근데 그 46년에 20살이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90. 우와. 너무 너무 정정하신다. 너무 그러세요. 너무 곱고요, 진짜. 아유, 아니에요. 와, 홍기 씨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니, 그거. 아, 근데 정말 정정하세요. 생, 네. 이렇게 정신, 생각 같은 것도. 아유, 90살은 뭐 정정하세요. 아, 정도 오시고. 목소리 힘도 있으시고. 야, 깜짝 놀랐네. 야. 야. 해방될 때 이런 해방 전후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가지고요. 네. 뭐 물어보세요. 나한테 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아, 그럼 신학교는 몇 년 다니신 겁니까? 3년. 3년간. 아니, 왜냐면 6.25가 네. 났어요. 졸업할 때. 아, 네. 그래서 그냥 졸업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 야, 신학교 때 6.25가 난 거예요. 6.25 때 이제 그렇게 끝이 났어요. 와. 그랬는데. 아, 6.25 지나고 은행에 다녔어요. 계속 한국은행에 한국은행에 다녔는데 그러다 결혼 말이 나오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한테 아니면 안 간다. 내내 그랬어요. 노처녀가 되더라도 결혼 안 했어요. 구원 받는 사람 만나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당시 이 6.25 전후, 해방 전후에 한국은행 근무하셨으면 굉장히 인텔리 정도 되셨겠네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국은행에서 제가 12년 있었으니까. 아. 시집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시집은 가라 그러는데, 갈 마음이 있어야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저 같은 그런 체험. 죄만 빠진 것 뿐이지 믿었거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건 나는 확실히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지 않은 사람하고 나는 결혼할 수 없다. 내내 그래가지고 이따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살 의미를 못 내 외딸이거든요. 남자는 있지만 난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 외딸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가 살 희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울다가 울다가 이제 거기 뭐건데 학장님이 내가 은행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다니기도 싫어요. 오래 다녀서 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당시 은행도 대전에 있었나요? 아니 이제 서울 서울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시집을 갔어요. 아, 내려오신 거죠? 대전. 대전으로 간 게 시집이 아니고, 모건대학으로 간 거예요. 네. 아, 학장님이. 그러니까 모건대 학장님이 이쪽으로 와서. 날 보고 거기 사감으로 와라. 그랬었어요. 서울에 있었는데. 한국은행 그만,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갔어요. 내려오신 대전으로 거죠. 갔는데. 뭐, 사감으로 열심히 했죠. 뭐, 한 1년 반인가?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정박사 부인이 죽었어요. 애기 낳고.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정박사가 하루는 나한테 물어봐요. 뭐 그런 생각이 없냐고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간증을 해보라 그랬어요. 확실하시네요. 가짜가.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분 아시겠죠? 네. 정말 인격자라면 인격자고 하여튼 뭐 율법적으로 아주 뭐 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 그래도 아마 이 사람은 조금 그래도 구원을 좀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아이가 셋인데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결혼하고 이제 구원은 안 받은 거는 알았지만 몰랐어요. 그때 나도 모르니까 나도 그런데 아 얼마큼 이제 사는데 답답해요. 사는 게 답답해요. 열심히 뭐 성경 아침마다 읽고 기도하고 뭐 어째도 이게 뭔지 모르게 답답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집 이제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한마디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말도 안 나오고 뭐 성경도 몰라요 아무것도. 신학은 했지만 졸업반에 가서는 막걸리 집 있죠. 예. 거기 가서 앉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사모님께서? 저도 그랬죠. 글쎄 그렇게 막걸리 집 가서 앉아가지고 뭐 세상이 어떻고 저렇고 건방지게 이제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만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답답해요 마음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러지만 마음에 차는 게 없어요. 당시 그 전 박사님은 이렇게 교수님이었어요? 아니면 대학원생이었습니까? 아유, 대학, 미국 가서 박사 해가지고 왔어. 아, 그럼 교수님이셨네요? 아니,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래도 뭐 대학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고. 아. 근데 모건 대학이 뭐 신학과래도 그게 우습게 볼 신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학장님이 지방에 딱 다니면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애들만 뽑아다가 걔네들을 다 장학금 주고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모건대 졸업생들은 보통 프라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 신학과 교수님으로 계셨네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근데 그 학장님은 사모님 어떻게 아신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해방 전후 교수님이셨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뭐랄까, 모건대 교수는 전부 박사예요. 신학 박사. 그걸 아니면 저 국문학 박사 뭐 이런 박사만 있어요. 그리고 신학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모건대학이. 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김명자 선생, 그 나를 데려간 선생하고 앉아서 그랬어요. 야, 이렇게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뭐냐. 나는 신학을 했지만 전도도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모건대학으로 간 이유는, 아, 이러면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건 아니고 결혼만 해버렸으니 이게 뭐 도무지 안 맞죠. 그래서 했는데, 답답해서 이제, 야, 나는 정말 이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 그리고 이제, 모임을 만났어요, 이제. 네. 모임을 만나가지고, 모임에 이제 열심히 나가서, 고 목사님 이제 그, 모건대학에서. 그러니까 아까 김명자 선생님이 구원파 모임을 만난 거죠?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권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 난 너무나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욕했어요. 막 그랬는데 나는, 아, 이게, 아, 진짜구나. 참,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하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나? 이러셔요. 권 목사님. 내 간증만 듣고 그러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성경 읽는데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얘기인데 신문에도 그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 노아의 방주가 있는 거 보니까 사실인가 보다. 이 성경이 사실인가 보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쫙 읽었는데 여전히 답답하죠. 정 박사는 열심히 출근하고 그런데 아, 글쎄 이사야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잖아요. 야, 기가 막히구나. 이게 웬일인가. 그리고 그때 저는 구원을 알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네, 성경 읽다가. 나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이게 웬일이야. 내가 구원을 받다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엎드려서 이제 울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때 입이 열려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냥. 그리고 전도도 막 하고. 참 놀랐어요, 저도.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모임에 가서 이제 그때, 뭐, 전도하시는 거 보면 똑같아요. 나도.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됐나 보다.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근데 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씨를 뿌리신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뿌렸는데 답답해도 그 사람들도 답답하다가 김영자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집으로 보내요. 또 저는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뭐 그때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고 그때 교인이 뭐 한 5, 600명 되는데 그 목사님한테 막 찌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뭐. 나도 천방지축이지 뭐. 막 아주 전대하셨네요. 그렇고 막 하시니까 아무나 뭐 붙잡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놀랐죠.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 박사 보니까 아니야. 퇴근하고 왔는데 좀 당신이 뭐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다시 물어보니까 뭐 그때 얘기했지 않아? 그러고 뭐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당신은 아무리 해도 가짜네. 내가 가짜네.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뭐가 가짜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아 그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말이야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구원 받던데 당신은 뭐 신학교에서 뭐 누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 말 없죠. 당신 가짜니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 그런데 신학 박사님이신데. 네. 참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요.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없구나. 저 여자는 응? 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도하자마자 막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모임에 쫓아다니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쫓아다니.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쫓아다녀도 아니죠. 네. 야, 신학 박사님이 본인을 인정하신 거네요. 인정했어요. 야, 태종 씨, 야, 대단하시다. 아, 그쵸. 그럴 수, 그건 모든 게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박사님도 외국에서 유명한 신학대학 박사님께서. 네, 신학도 아주 유명한 대학. 게레시라고, 거기 네. 명문인데. 아, 근데 그 해, 몇 년인지 몰라. 그때가 70, 몇 년인가? 그때. 저 연말 교수회가 있었죠. 교수가 한 4, 50명 되는데 교수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모여가지고 이제 한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면 하나님 나는 아직도 확실한 뭐가 없습니다. 이래 그런 말을 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네. 기도를 하는데 교수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한 그게 없습니다. 좀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내가 좋아했어요. 야, 됐구나. 진짜 기도. 됐구나. 저희가 뭘 느끼는구나. 네. 부끄러운지 모르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증 봐서 간증이 되네. 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찾아, 모임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네. 쫓아다니는. 뭐 그런 거 생각하고 쫓아다니고. 그럼 그때도 이렇게 우리 모임을 권신찬 계열의 구원파라고 2단시 했습니까? 아, 그러면 2단시. 70년대 벌써. 권 목사님이 면직이 된 게 62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2단시 네. 됐네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쫓겨난 거니까 2단이라고 하죠. 그럼요. 그럼 모건대에서도 권 목사님이 왔을 때 강의하게 교수들이 막 욕했죠. 아. 누가 데려왔느냐고. 아. 사실은 김명선 선생이 데려왔거든요. 아. 데려왔는데 글쎄 그거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거 모르죠. 데려왔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교단에서만 이단시 했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몰랐겠네요. 몰랐어요. 야, 그런데도 이 정 박사님은 계속 구원파 모임을 쫓아다니신 거네요. 쫓아다닌 거죠. 몰래 몰래 다녔죠. 그것도 이제. 아. 그러다가 같이 다니신 겁니까? 사모님하고? 그냥 뭐 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가서 모임에 가서 간증하고 뭐 그때부터는 뭐 열심히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하여튼 몰래 몰래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그랬는데 자기도 구원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받아야지 이제 나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전도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서 저 대전에 모임에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아. 그래서 오셨는데 자기는 말이야 잠 안 자고 기도하더라고요. 나도 구원 받아야 되겠다고. 근데 그 뭐 달고 다른 뭐 기독교인이 뭐 금방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때부터도 조금 이제 좀 의심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79년도. 네. 79년도? 아마 초일 것 같아요. 그때 나는 73년도에 구원을 받았고, 그 양반은 79년도에, 아, 회장님이 모임에 쫓아다니니까는 네. 모임에 들어와라 그러셨어요. 네. 아, 구원도 안 받았는데?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표를 내고 간대. 확장하고는 이제 친하니까 화표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그냥 왔어요. 와. 그래서 사무국장으로 온 거예요. 아시죠? 그때는. 네네, 사무국장으로 있었는데. 안 받았죠. 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맨날 집회 쫓아다녀요. 사무국장도 하시면서. 사무국 사무국장이시면서. 전도 집회 계속 나가시는. 쫓아다니고 자기 전도도 해요 또. 네. 아, 전도도 하시고. 근데 그때도 그에도 가짜로 그거는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뭐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 받았다. 그래 쫓아다녔는데 하루는 그래요. 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정박사 뭐 그거는 확실치 않다 그러더라. 그러셔요 저한테. 그래서 난 몰랐죠 그때까지도 확실한 걸. 그래가지고 받은 줄 알았더니 그 말을 들었는데 그 양반이 어디 순천인가 어디 집회 가서 또 뭐 말씀을 전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온 거를 붙잡고 내가 속이 상하잖아요. 남편이 구원도 안 받아. 그래서 여보 당신 구원이 확실해요 그랬더니 그럼 확실하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허리가 남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허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있지. 아니, 허리가 있는 게 뭐예요? 아니네 당신은. 그 말은 잘 들었어요. 네. 근데 교만하지 않고 그냥 그 말로 다 듣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복에 와서 네.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이가 맨날 성경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나와서도 보고 그냥. 아니 신학 박사님이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알지만 뭐 겉핥기겠죠. 뭐. 그래도 많이 연구는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광주 사태가 났어요. 아, 80년이네. 네. 광주 사태 났을 때 그이가 좀 겁을 내고 그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고 목사님도 구원 안 받은 걸 인정하시니까는 그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참나라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이가 써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대웅 씨가 지각생입니다. 지각생. 지금 빨리 앉으시고 빨리 적응하십시오. 그게 이사야서 12장이야. 이사야서 12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12장을 항상 쪽지에 써가지고. 네, 써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 그래요, 날 보고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안 믿냐고 믿으라고. 그러니까 글쎄 내가 이거 꼭 이게 믿으면 딱 좋은데 안 믿어진대. 믿으면 딱 좋은데. 이사야서 12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게요. 이사야서 12장. 성경 없어? 성경은 가져. 궁금하네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뭐 구원하시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 성경 어디 예, 한번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12장. 여기 있네요. 1절인데요.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네. 2절까지 읽으셔야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1, 2절 구절을 써가지고 써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안 믿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딱 믿으면 좋겠는데. 아유 좀 무시하고요 내가. 말도 하기 싫다고. 아주 보기도 싫어요 정말.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이게 안 돼. 그랬는데 그가 저 사표를 썼어요. 아, 사무국에 이번에는? 사무국에서 사표를 쓰고 난 도저히 양심상으로 그래도 신학교 사표 쓴 것도 그래요. 내가 신학교에서 이때까지 20년 동안 가르쳤지만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창피해서 나는 그 이상 여기서 이렇게 내가 녹을 먹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와서 사표를 또 썼어. 그때 텔레비를 보면서 딱 이제 뭐 불고 뭐 석가탄 일이래요 그날이. 네. 나도 몰랐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선생님이 그 제자를 가리키는데 그 전응아예요. 그 아이를 참 보살피면서 참 착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암만 해봤자 저 사람도 지옥감이고 나도 아. 지옥감인데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그러고서 이제 성경을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출애굽기인가 어딘가 이제 결코 죄인을 용서하심이 없으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걸 보는데 그거 보면서 그 텔레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 죄인인데 결코 용서함이 없으시고 근데 뭐 다 그냥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아, 그렇지. 내가 나는 죄인이지 이제서 죄인인 걸 알고 아 그렇구나. 용서함이 없으시다. 또 성경 보니까 그 이사야서 12장이 딱 믿어지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사표로 도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사표 쓰고 가려고 생각하고 사표 써가지고 갔는데, 갔는데 거기 이제 장 박사님 부인이 있었대요. 네. 네. 그 박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다 놀랬죠. 막 그냥 크리넥스로 눈물 닦으면서 제가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다 놀래고 그때 이제 가짜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는 뭐 한 몇몇 사람들이 그냥 다시 구원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제 내가 학사에 있었으니까 그 학사가 사무국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왔어요. 아주 웃는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마음에서 본체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날 불러요. 왜요? 그랬더니 나 화결됐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나오라고 했어. 그 사람 있는 데서 여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 해결됐어요. 허리가 어떻게 됐어요? 허리 물어봤더니 허리 없지. 나는 그 말을 그리고 그 믿어졌다 이거죠. 네. 그 말씀.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는 이제 입이 열리고 그냥 그때 그 고생 많이 했어요. 아주. 고생을 몇 년간 하신 거네요. 80년대로 80년도에 네, 되신 거네요. 지금 계웅 씨는 좀 늦게 오셔서 감이 없으실 텐데 지금 방금은 정행덕 박사님 네,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런 것 같은 엄청 미국의 유명한 신학을 공부하신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았다고 신학대학에 사표를 내셨대요. 그리고 우리 모임에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사무국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역시나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사무국도 사표를 낸 거예요. 내진 않고 이제 가져가. 내려고 가슴에. 아. 가서 이제 그날 구원 받으신 거지. 진짜 이거 정말 겸손함. 정말요.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도 또 이제 입이 더 열려. 둘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모건대학에서 제가 이제 그 입이 열려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게 하여튼 굉장히 힘이 있었는데 하여튼 한 4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 와, 사모님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모임에 나온 사람은 10명도 안 돼. 아, 그래도 10명은 남으셨네? 남았어요. 와. 그래서 며칠 전에 뭐 또 제 생일이라고 또 파티도 해주고 그랬어, 걔네들이. 와. 근데 여기는 좀 한 10명쯤 있어요. 이야, 여전히요? 아직까지 이 모임에? 네. 와. 그분들도 연세가 꽤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70 넘었죠. 환갑 전에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저 75세 뭐. 걔네들이 75세.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뭐 열심히 전도하고 뭐 모임에 열심히 나오고 걔도 뭐 마지막에 구원받았지만 열심해요. 똑똑하고 그리고 김명자 선생은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근데 그래 근데 그 40명이 다 어디가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네. 밖에 나가서 나가서 그래가지고 뭐 쫓겨났죠 이제. 모건대학에서 아. 쫓겨났는데 학장이 붙잡았어요. 못 나가게 인양원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도 6개월 동안이나 버티다가 그냥 자기는 싫다고 그렇게 녹을 먹을 수 없다고 싫다고. 사무국에서도 뭐 월급이나 있는 줄 알아요? 없죠. 월급도 없고 그렇게. 아, 당시에? 그러면 그 시절에 뭐 월급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요 그 돈에 대해서는 그냥 은행에서 그 때문에 별로 궁한 걸 몰랐는데 남편도 돈 한 푼도 안 받아가지고, 뭐, 저, 기숙사에서도 뭐 돈 월급도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좀 쌈 비슷하게 막 불평이 나더라고요. 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니까. 조금이 아니라 수입이 아예 없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러네, 조금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서요.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뭐,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정박사는 정박사대로 뭐 열심히 살았고, 나도 나대로 살았고. 아니, 그러면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생계가 유지가 됩니까? 학사 있었잖아요. 아. 학사에서 얻어먹었죠. 아. 그럼 학사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학사가 처음 만들어진 게 몇 년도입니까? 79년 8월. 아, 그러니까 정 박사님을 사무국에 이렇게 오시면서 학사가 만들어진 거네요? 아니죠, 모르겠어요. 그건 회장님이 따로 만드셨어요. 아, 학사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신 겁니까? 만들어지면서 날 불렀죠. 학사를 내가, 만들면서? 만들면서. 내가 모건대학 학사, 사감으로 있었으니까 날 데려갔어요. 그러면 사무국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겁니까, 학사가? 제일 먼저? 네. 사무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사무국은 삼각지고. 아니, 그 삼각지. 삼각지 처음 만들었네. 아, 초창기가 이제 내가 첫째 사감이고. 예. 그러고서 이제 23년인가.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첫 그 사감, 아니, 학사의 첫 학생들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처음에 들어왔던 79년. 아, 그 사람들 김철 선생 뭐. 아. 예? 네. 이제 박사 뭐 김 누구야도 박사 또 제주도에 갔지. 네. 그다음에 전 뭐 얘네들이 초창기 얘네들이라고 초창기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그때 학사생들이 이제 지금 모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 그러면 학사가 삼각지에 있던 학사가 왜 없어지게 된 거죠? 이동한 거죠, 딴 데로. 복잡하고 그렇다고 회장님이 또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집이고 홍은동에 있었어요. 아,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남학생들 데리고 그 집으로 홍은동 주택으로 갔다고. 예, 네, 그리고 여학사는 그때 이제 나누어서 우엄마가 네. 우복수 씨가 이제 그걸 경영하게 되고 나는 이제 홍은동으로 또 갔어요. 네. 아, 홍은동으로 따라간 겁니까? 네. 아. 홍은동 갔는데 그때 학생들이 뭐 한 23명 되나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별로 월급을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들 그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시고 수입은 그럼, 없으시고. 수입은?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모임을 위해서 그냥 사시는 거고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걸로 먹고 거예요. 살았으니까 됐죠 뭐. 먹는 거하고 잘 곳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먹고 먹을 것과 잘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돈은 내가 많이 은행에서 벌었지만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이런 집 와서 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구원파 모임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잊고 사신 거네요. 평생을. 네, 그냥 지금까지. 네. 뭐 한 푼 나 뭐 월급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어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그럼. 야. 잘 살았어요. 그럼 초창기 때 조금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 조금. 네, 너무 말고는?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좀 그런 싫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당시에 학사는 구원파에 이렇게 학생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안 학생들도 받은 많이 왔네요. 네, 들어. 그래도 주로 구원 받은 사람이 왔죠. 주로 왔고 안 받은 애도 받아준 거네요. 받아줬죠. 와. 근데 구원 받았다고 다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나는 안 받았는데요 해도 받아준 겁니까? 글쎄,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주로 그냥 구원 받은 사람인 줄 알고 받긴 받았는데 보면 알죠. 행동을 보면 아니까. 그럼 당시 학사 들어올 때 뭐 면접 보고 그런 거 있었습니까? 면접이 아니고 그 이제 신청서가 있잖아. 아, 예. 신청서 보고 그냥 들어와라 하고. 아, 그랬구나. 보통 자리가 이제 생겨야 돼요. 정원이 있어서 그거 넘으면 못 받지 않았습니까? 정원, 그러면 많이 있으면 못 받아요. 네. 여학사로 보내고. 네. 아, 여학사도 보냈습니까? 네, 그렇죠. 남학사, 여학사, 여학사의 남자들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임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네. 무슨, 뭐, 박준 무슨 뭐 얘네들 얘네들로 많이 줄이네. 얘네들 뭐 여기 얘네들 다 학사 출신이 얘네들. 와 지금 그 구원파의 중역들이죠. 그렇죠. 아, 지금 다 이끌어가 가시는 분들이고. 그 종편이나 이런 데서 그 유명한 퀴즈 얘기가 나올 만한 한데 것 같아요. 이런 저희가 부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종편에서 이 학살을 유병헌 퀴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학사에 이렇게 생긴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 목적이 그렇죠. 구원받은 아이들이 지방에 있는데 어디가 와서 하숙하고 그러면 모임하고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같이 모아놓고 같이 살아라. 회장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제 목적이네요, 그냥. 그리고 제가 그 지금도 학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맨 처음 취지에 대한 걸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들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그런 게 있나요? 뭐 읽어봐 주실래요? 이건 좀 내 글을 정리한 겁니다. 1970년 여름 경제는 성장하고 있었으나 대학가의 면학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다. 장래가 촉망되는 많은 학생들이 데모에 바빴고 나머지 학생들은 맥주홀, 당구장, 기타 유흥장으로 전전하는 가운데 그러한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공부에 집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전국에 상경한 우리 모임의 순진한 대학생들이 이런 환경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에 전념하는 한편 대학 시절의 뜻있는 추억을 가꿀 삶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 본 학사를 설립하게 된 동기였다. 맞아, 그래. 이런 목적, 아니 그런 취지가 붙어 있었습니까 학사에? 붙어 있진 않지만 그 취지를 우리한테 얘기하시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오면 항상. 그 나가 있으면 오죽해요? 그렇죠. 술 먹고 그냥 그런 나쁜 친구 사귀고 그러니까 거기다 놔놓고 전도 와서 앉혀놓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꼼꼼 잘못하지. 지금은 없는 거죠 학사가? 아니 있어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까? 아, 지금도 그러면 저희들끼리 살고 있어요. 네. 내가 가보진 않았어요. 네, 네. 제가 관리자라서. 아 그렇구나. 그러세요. 개웅 씨가 관리자예요. 그럼 가보셨어요? 지금 한 몇 개월 전부터 지금 제가 관리를 맡고 6층에 있죠? 삼각지. 네네. 네, 네. 남은 학사는 6층이고요. 네. 여학사는 3층에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취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 관리 맡자마자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거부터 애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애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근데 누가 있어야 돼, 거기도. 근데 네. 나는 나이가 90이 돼서 기다보지도 못하고. 사모님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근데 저는 사실은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분명히 누군가의 관리를 받고 있을 때랑 본인들끼리 자율적으로 지내는 건 많이 다를 것 같았거든요. 저도 정현도 박사님이랑 사실 성우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루트로만 계속 들어와서 그리고 저는 전설처럼 들리는 얘기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전설이지 전설. 왜냐면 이제 남학사에 도둑 들었던 얘기 같은 거. 아 도둑이 들었었습니까? 남학사에 이제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정현도 박사님한테 깨게 졌대요. 근데 도둑이 이제 들어와서 뭘 훔치려는데 정 박사님 화장실인가 갔다 오시다가 마주쳤는데 아 도둑하고? 네 근데 조용히 화장실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그때 거실에 주말인가 그래서 남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깨면 당신 죽어. 빨리 나가. 제가 그 얘기를 형님들한테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조금 뭔가 좀 전설이니까. 전설로만 이제 그럼 사모님한테 확인을 한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생각이 안 나요. 나도 모르게 아마 그랬나 봐요. 아, 도둑놈이 신발만 보고 도망가지 그걸 뭐 도망갔습니까? 그래 집에 도둑이 한번 왔는데 우리 집에 네. 보니까 바스락 정바스락 늦게 자잖아요. 이제 네. 공부하고 있는데 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나더래요.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바깥에 이제 웬 사람이 문을 뜯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귀에다 대고 네. 저리 가요. 이 이야기가 발전. 이게 훨씬 더 와닿는데요? 가만히 발전한 것 같아요. 가만히 하니까 그냥 도둑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내버려. 소리 그게 정 박사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소리친 것도 아니고. 이 얘기가 발전해서 와전된 것 같은 느낌. 같아요. 저리 가요. 정 박사님. 나는 아주 귓속말로 저리 가요. 이게 더 훨씬 와닿는데요. 근데 정 박사님이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시면 보통은 이제 전화를 하시면 뭐 나 이부장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항상 나 행덕인데 이렇게 통화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맞습니까? 네, 지금 맞으시다고. 그 연세에서도 그냥 엄청 막 아들뻘, 손주뻘 되는데도 나 행덕인데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재밌으시네. 친근하세요. 그는 뭐 박사래도 박사 티도 안 내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이름만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직접 뵙지도 못하고 뵀었어도 그렇죠. 너무 어려서 기억을 잘 못해서 재밌어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누군가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우리 정 박사님은 라면을 끓일 때 초시계를 놓고 끓이세요. 왜요? 그 맛이 몇 초, 30 몇 초 이렇게 몇 분 몇 초에 딱 라면을 넣었을 때 제일 맛있다. 넣고 몇 분 몇 초에 꺼내야 맛있다. 요거를 딱 제시고 드셔요. 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처음에 그러시나요? 참 너무 세밀해요. 근데 그거 맛있어요? 아, 저는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매매식기의 원조세요. 회장님이 매매식기 얘기하기 전부터 식사를 한 시간 동안 뭐 다른 사람 다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빨이 나빠서 그래. 여기서 진실이 이빨이 나빠서. 아 근데 그러셨기 때문에 건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건강하시게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그래요. 이야, 재밌다. 학사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그러면 사모님, 학사에 뭐 일과 같은 게 있나요? 아침에 그렇죠. 일찍 일어나서 뭐 성경 읽기라든지. 물론이죠.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해. 아, 그럼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6시 일어나요, 6시. 무조건 네. 6시 이상? 네. 네. 잠보가 또 있지. 그럼 다 잡으러 갑니까? 뭐. 아, 놔둬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잠꾸러기는 그냥 놔두고? 잠꾸러기는 놔두는데 이제 6시면 다 일어나서 다 이제 청소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네, 둘러앉아서. 아, 네. 영어 성경. 오. 영어 성경? 응. 영어로 성경. 그럼 당시 최초부터 나중까지 한 20여 네, 년을 영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 나는 그때 영어도 잘 몰랐지만 나도 틀린 거예요. 이제 하도. 하도 읽으니까. 20년을 읽고. 읽으시니까 영어 성경 읽기 또 모르고 이제 읽는 거지 뭐.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쫙 읽죠. 한 구절씩? 대학생이니까 한 구절도 있고 뭐 두 구절도 있고. 본인이 읽고 싶은 만큼 싶은 대학생들이니까 영어도 다 읽고 발음 틀리면 또 다 고쳐주고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음은 나도 좋대요. 그걸 들었으니까. 네. 사모님도 같이 앉으셔서 나도 같이, 앉아서 듣고 같이 영어 성경 영어 성경 읽고 그 다음 일정은?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이제 밥 먹고 뭐 식사하고 막 이만큼씩 먹잖아 애들이. 네. 그래도 내가 이제 음식은 좀 열심히 해줬어요. 학사 밥이 맛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김치를 내가 좋아하니까 김장은 아주 내가 손수 정말 맛있게 아주 어떤 김치보다도 정말 맛있게 그거는 네. 내가 좀 조금 자랑할 만해. 김장. 그 김장 김치 박사 있잖아요. 네. 그분 어쩐 박사 이런 사람들 성실했어요. 아주 뭐 또 일본 말도 내가 가르치고 그랬어. 그래서 아주 일본 말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아 그럼 사모님께서는 일본 말도 잘하십니까? 잘하죠. 왜냐 일제 시대 그때 그 그렇죠. 일제 시대 사람 세반 전에 승산이었으니 일제 시대 사람이니까 일본 말은 자연히 하게 됐죠. 정현덕 박사님이 일본어로 성경을 사십다를 번역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 3개국어 하신 건가요? 영어도 하시고 영어도 잘하고 네. 어학에는 좀 네. 히브리어도 독학이 있었나봐요. 태용 씨는 모르는 게 없어요. 항상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그냥 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정이 이렇게 아침에 6시에 무조건 기상해서 같이 성경 영어 성경 읽고 저녁에는 일정이 있습니까? 밤에? 저녁에는 들어오는 시간이 다르니까. 네. 그럼 뭐 통금 시간 이런 건 안 정합니까? 아니, 안 정해요. 다 했어. 근데 아, 그러면 이제, 알아서 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술보가 또 있어요. 술보. 술보라면 술 먹고 들어오는 친구? 네. 만취해가지고 들어오는 만취해서 들어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두고두고 보다가 안 돼서, 네. 야, 너는 나가라. 안 돼. 너 생각해봐라. 여기서 술 먹고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다. 넌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럼 나갑니까? 나가지 어떻게 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딴 데로 간, 딴 파로 간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나가야 돼. 응?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고. 아, 그러니까 학사생 중에 구원파 교회로 안 가고 딴 데로 간 사람들은 뭐 하루는 듣고 있자니까 딴 설교 듣고 있어요. 아. 얘 뭐냐? 그래도 말을 못하지. 보니까 아. 얼굴이 크야. 그래서 안 되겠다. 넌 오늘 나가야 된다. 넌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나갔지 뭐. 그 보고 싶어요. 그래도. 아. 그런데 300여 명이 지나갔어요. 네. 근데 나 이름을 내가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씩 잊어버리네. 그래도 이제 살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고 또 뭐 무슨 때문에 이제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학사할 때 이제 뭐 이제 종편에서는 다 이제 이렇게 무상으로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무상으로 했다는데 그렇지 않고 학사나 이런 거 운영할 때는 학사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해줬습니까? 그 뭐 식비야 받았죠. 네,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없죠. 저렴하게 네, 했어요. 네. 하숙비도 받은 거죠. 그렇죠. 하숙비 개념으로 이제 밥비 받고. 그런데 뭐 나는 그래요. 제대로는 잘 먹이고 어떻게든지 잘 편하게 해주려고. 애는 썼지만 뭐 생각해 보면 잘한 것도 없죠. 학사 밥은 진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사 밥 와서 잡서 밥 보셨어? 네. 별로 안 왔지. 많이는 못 갔죠. 이제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왔을 때 이제 가서 며칠 밤 이제 한 이틀 밤 하룻 밤 이렇게 신세지면 가서 있었고요. 이 학사생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학사생 있습니까? 아 많죠. 아. 그거야. 뭐 제주도에서 저 뭐에 영어 학원 하는 이라고 했어. 네. 알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걔 초창기 아이인데 아이라고 그래서 나 60이 넘었는데. 근데 걔는 정말 착실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외대 다니고. 여기도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만 있었어요. 아. 서울대 뭐 고대 연대 이런 애들이 많고. 근데 박사야 뭐 말할 거 없죠. 착실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내가 일본말은 새벽에 이제 일본말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착실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교수도 하고 그러죠. 이게 다 이렇게 성실한 학생들만 지금 기억에 남고 그러는데 좀 말썽 피우고 아까 같이 뭐 이렇게 술보들 아, 기억에 남는 술보나 뭐 말썽 피우는 그러다가 좀 있습니까? 많이 변해서 변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 내쫓은 것밖에 생각 안 나. 나가라 그랬어요. 물 흐리니까. 그렇게 술 먹고 말이야 그냥 곤돌에 만들어 돼가지고 와서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근데 규율 같은 것도 있었나요 학사에? 규율? 예, 규율. 그렇죠. 있어요. 다 있어요. 규율은 뭐가 규율입니까? 몇 시까지 들어와라 뭐 이런 거 있었나요? 그렇지만 그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이들. 아. 생활이 있으니까 걔네들도. 그러니까 규율은 몇 시까지 들어오고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침 6시에 꼭 일어나서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규율이지만 그렇죠. 얘네들이 안 지키고 그러면 일요일날은 다 같이 교회를 가잖아요. 교회 가고 안 간 저희들...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거의 다 이제 어디로 가버리지. 어디로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린지는 모르고 또 근데 그렇죠. 안 간 애들 또 안 가고 그런데 그 교회 걔네들은 학생회가 있잖아요. 학생회 활동했어요. 네. 아니, 저도 단어가 걔네들, 얘네들, 안 간 놈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네. 다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냥 유식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나는 걔네들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분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때. 예, 그럼요. 걔네들은 다 잘 되고. 이야기에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그 뭐, 교수도 많고, 지금. 아, 네. 의사도 있고, 네. 교수도 많고, 뭐, 저, 뭐야, 김, 걔는 뭐, 무슨 이사라네요. 높은 자리도 많아요. 네. 얘기 나가요. 지금 실명들이 엄청 거론되는데 큰일 납니다. 이분들.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현재 학사 모습이랑 어울리는 게 지금 학사는 그 통금 시간이 있어요. 통금 시간을 둔 이유가 따로 이렇게 관리하실 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아예 그냥 딱 통금 시간을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걸 어겼을 때 몇 번 이상 어기면 나가는 걸로 스스로 약속을 해서 스스로 못 지키면 돼요. 아~ 네. 지금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체크를 안 내시죠? 아니요, 체크를 해요. 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체크해요? 학사장이 체크를 해서 아, 학사장이? 제가 가끔씩 불시에 정원 가서 안 지키면 그런 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될 거 같네. 아이고, 잘 됐네. 화장실에 규율이 있었다면서요? 규율이 아니고 그렇게 남자라도 앉아서 보세요. 네. 그거지. 아, 화장실에 들어가서 남자라도 앉아서 볼일을 보자. 네, 이게 왜냐하면 튀니까. 튀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괜찮다 막 해서 직접 실험까지 하셨다고 딱 하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얼마 안 튈 것 같이 해서 옆에다가 그 시험지를 딱 이렇게 다 놓고 했을 때 얼마큼 막 튀는지 딱 이렇게 보여주셨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맞습니까? 그럴 거예요. 네. 초창기 때부터. 네. 네, 위생 관련이. 와. 아니, 그, 왜냐면 쉽지 않은 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찮은 일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개념도 뭔가 조금 없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하면 20, 30년 전 얘기잖아요. 야 그쵸. 초창기부터 그때, 계속. 그때부터 그런 거를 신경 쓰시라는 게, 한국에는 제가 참 못, 최근에나 그런 얘기가 저도 결혼 때부터 집에서는 꼭 앉아서 볼일을 봅니다. 네. 애 엄마가 너무 강하게 앉아서 해라 해라고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남자가 앉아서 볼일 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보세요? 네. 예. 참 잘하는 거예요. 네. 훨씬 위생적이에요. 근데 그게 이 TV에서도 많이 그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캠페인이 실제로는 이 학사부터 해서 그게 번진 걸로 제가 네,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너무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학사에서는 그렇게 20년 전부터 네. 좋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학사도 그런 비율이 있습니까? 없죠. 당장 가서 빨리 붙이세요. 지금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학사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정현도 박사님이나 계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어른이 계시고 안 계시고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 어쨌든 본인이 약속해서 지키게끔 하지 않으면 누가 감시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지금 불가능해서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게끔 하는 게 지금은 학사에 조금 그렇게밖에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믿고 좀 일단 그래도 합시다. 전통이니까 영어 성경 6시에 일어나서 읽기에 화장실 앉아서 볼일 보기에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소개해 주셔서 그렇지. 네. 문화를 지키는 것도 전통 좋은 거는 지켜야죠. 아니, 진짜 전통이 있다라는 거는 진짜 좋은 거 중요한 거죠. 지켜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제가 사실은 부탁하고 싶은 게 이 학사라는 곳이 짊어졌던 진짜 그런 좋은 전통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은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전통은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걸맞았을 때 그 무게만큼 행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학사를 왔다 가보게 되셨어요? 아, 지금 제가 잠깐 사무부에 일하면서요. 사무부에 지금 학사 관리가 사무부로 넘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좀 제 일이 됐어요. 하나 지금 잠깐 일이 돼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남녀 학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본인들이 규율을 정하고 그 규율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정도만 그 이상은 못합니다. 아, 지금 자율 학사가 됐네요.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남자는 한 10명, 여자는 한 8명. 그게 정원이거든요. 네. 아, 정원이 그렇게 돼서? 남학사는 이제 조금 탄력적이고요. 여학사는 방이 있어서 딱 인원이 정해져 있고. 네. 음식은 그럼 따로 해결을 할까요? 음식은 지금 뭐 그게 진짜 아쉽네요. 예. 잠시 주도권이 우리 개우씨한테 넘어가 있어요. 빨리 밀어주세요. 현재 얘기보다 과거 얘기가 더 궁금합니다. 전에는 식당에서 먹었는데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비싼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학사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나가잖아요. 나가죠. 대부분 나갔나요? 아니면 안 나가고 있던 사람들? 안 나가고 있던 사람들도 몇 명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간다 그러면? 붙여둬야죠. 거기 이제 내가 얘기한 그 제주도에 걔도 뭐 학사 7년이나 있었고. 그러면 학사에 있다가 군대 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휴가 나오면 무조건 달려오겠네요. 또 오죠. 아. 네. 아. 그리고 뭐 졸업할 때는 또 우리가 가서 뭐 노래 불러주고 졸업생들 모아놓고 말아 행가래 치고 노래 불러주고 막 그랬어요. 야,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돈독하겠네요. 네. 뜨거래 반짝이는 그거 있죠. 별빛 같은 네. 그거를 내내 불러주고 그랬어요. 아, 학사가 그게 뭐 학사가 노래 학사가가 됐지. 학사가 아. 그랬어요. 처음 들었네요. 이제 학사 모임은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했었는데 요즘엔 뭐 이제 다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들 안 하는데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구원파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학사 출신들이 아니 모임에서 네. 아, 모임에서 맡아서 모임에서 맡고 있죠. 모임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걔네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그럼요. 인생 젊었을 때 인생 상담도 많이 했겠네요. 무슨 사람? 인생 상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성 상담. 아 가끔 그런 거 있죠. 젊은 여자 문제 네. 뭐 이런. 네. 그 상담 많이 해주셨나요? 하는 대로 해줬죠. 아, 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좀 재밌는 거 하나 에피소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언제 애들이. 아. 애들이. 애들이? 예. 어, 여학생 학생을 좋아하지. 예. 좋아하고.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앓고 들어놓는 거예요. 아, 짝사랑 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너 왜 그러냐. 제가 그 누굴 좋아하는데 걔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다려라. 기다리고 참아라. 너 지금은 그렇지만 또 잘 생각해보고 그 행동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쫓아다니고 그런 애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 그래서 결혼한 커플도 많죠. 아, 쫓아다녀가지고. 그러면 학사 남학사로 쫓아온 여학생도 있었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모르지. 여학생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이성 문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문제된 경우는 없었나요? 글쎄,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뭐 어떤. 뭐 남학사와 여학사 이렇게 만남도 있고 그랬나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다 같이 모이지. 아, 다 같이. 아, 그거 재밌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커플들이 이제 아,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대학생 때 뭐 학사 출신들이 이제 그 책임도 많이 맡고 해서 거기서 주도를 많이 했죠. 근데 같이 서로 있으니까 의논도 많이 하고. 그 전통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도 좀. 그래요?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 신입생 때는 대학생 형들이 거의 대부분 몰려있으니까 가서 놀러가서 얘기도 듣고, 이제 주말 같은데 설교가 길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와서 학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어땠는지. 저는 그때 조금 어린 학생일 때는 그런 얘기 듣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사 머무는 거나, 뭐, 대학생이 너무 빨리 왔다. 그래서 학사가 조금 형들이랑 좀 있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전통은 옛날부터 이어진 거네요, 진짜. 이거 뭐 이렇게 학사생뿐만 아니라 무슨 뭐 대학생들 모임이 끝나면 우르르 몰려오기도 했나요, 학사에? 그러면 학사에 많이 오죠. 아.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내가 이태종 씨는 별로 안 온 것 같아. 두 번 정도 갔습니다. 그 두 번이 별로 안 온 거지. 네. 걸렸다. 아니, 나는 지역이 대전이라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까 갔다면서요. 아니, 두 번. 네, 두 번. 두 번이 뭐 많은가?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도 막 아무 데서나 자고 해도 밥을 다 주고 그랬나요? 그러면 잠도 같이 자고. 잠도 같이 자고. 그러면 두 분, 전 박사님하고 두 분 생활 공간이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방 하나 우리 얻어가지고 살았지. 방 하나 공간 말고는 대부분 그냥 우르르 애들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발냄새도 많이 나고. 아, 발냄새야. 아이고, 연대 다니는 애 하나가 그냥 얼마나 김이 무럭무럭 나. 아유, 제발 죽었다 나가. 냄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나. 왜 그러냐. 나 가서 씻고 와라. 그건 정말 못 견디겠대. 길이 무럭무럭 나. 아유, 이 악사 이야기가 계속 재밌는데, 작년 그 세월호 사고 보셨죠,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구원파 식구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어떠셨나요,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죠. 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거야. 뭐, 여러분하고 똑같으지, 여기 뭐 두 분이 나와서 땡땡 얘기했잖아요. 아유, 말도 못해요. 회장님 돌아갔을 때 매일 울었어. 매일 울었는데, 아유, 울면 뭐해요? 아유, 정말. 그래도 남기신 말들, 말씀들. 그 말씀들이 살아서 설교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고. 그 교훈들. 그게 정말 아까워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사실. 정말 이거는 밝혀줘야지. 너무 억울하다. 너무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그냥 구원파가 막 2단으로 더 낙인 찍히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억울하죠. 다른 거야 뭐 억울한 거 없어요. 소설을 너무 썼죠. 내가 사람을 양성해서 어디로 옮겨나 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만 보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즘은 사모님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여기서 홀로 지금 생활하십니까? 아, 혼자 사는데, 네. 아들 둘은 미국가 있고, 딸 하나가 이제 전라도 광주 사는데, 걔가 그렇게 효녀예요. 그래서 뭐, 생활비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해다 보내주고, 뭐 외롭진 않고, 뭐, 구역에 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구역 모임도 나가시고 그러시나요? 구역 모임에 요즘엔 잘 안 들려요. 아. 잘 안 보이고. 아. 그래서 가봤자 뭐 내가 소용이도 없다. 교회는 나가요, 그래도. 아, 교회는 나가시고. 안 빠지시고. 이 연세. 여기 보니까 풍금이 있는데. 네. 이거를 직접 연주를 하시나요? 네, 춤이. 지금도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희가 한번 이게 들어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볼. 너 해, 너. 참, 별걸 다 시키네. 우리. 학사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학사에서는 노는 시간에 저거 연습했거든. 그럼 독학하신 건가요? 네, 독학이죠. 독학이라기보다는 조금 했는데, 네. 저걸 이제 계속 치니까 이제 도가 텄지. 상상이 되네요. 그냥 치시면 누군가 또 옆에서 찰검 같이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노래 같이 부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자연스럽게 찰검이 나오는 분위기는 상상이 되네요. 네. 좀 주변에서 이렇게 지금 한 분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자매님들 많이 오시고 그러시나요? 네, 그래도 여기 사시니까 구역 식구들이 자주 오세요. 아, 저도 사모님이 여기 혼자 사시고 싶어서 혼자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 따님도 굉장히 효녀라 모셔가시려고 그러고 또 학사생들 중에 또 어디 아주 전원주택 짓고 모셔간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겠네. 근데 하여튼 그래도 여기 사시려고 그러시더라고. 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사실. 저희도 조금 이해는 지금 안 가네요. 예, 이렇게 외롭게 왜 여기서 혼자 사시나 했더니 얼마 전에 우리 요 동네 친구가 있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예. 네. 아, 친구, 한, 그냥. 저보다 한, 아니. 같이 지내시는 친구들. 50대 언니 친구가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하나님 부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깊어져서.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구역에서 이제 다 가서 인사하고, 이제 마지막 또 저 찬송도 불러주고 다 그랬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아니, 저, 사모님이 저걸 원하시는구나. 눈 감으실 때까지 식구들 사이에서 이제 가시고 싶으신 거구나. 아. 제가 그때 이해를 했어요. 저 사실, 하나님, 아니, 사모님 왜 안 가시고, 아, 여기서 누구냐, 누구를. 아, 사모님이 저 식구들 아닌 분들하고는 얘기도 잘 안 했어요. 네, 요 경로당도 이제 요 전도하실 생각으로 좀 가시지. 지금도 2시면 일어나셔서 성경 읽으세요. 와. 새벽 2시요? 네. 아니,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와. 그 때문에 뭐 잠이 안 와. 야. 그러니까 할 수 일어나야지, 어떻게. 그럼 뭐 할 일이 뭐예요? 아, 근데 홍비 씨, 그, 이 6.25, 뭐, 일제시대. 지금 이게, 저도 이 책에서만 배운 단어들이거든요. 예. 근데 직접 젊은 시절에 겪은 것들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랑 연배가 같으세요. 아. 네, 저희 그러니까, 해방. 네. 해방, 6.25. 9.28. 9.28 수복. 예. 아, 그런 거 다 겪었잖아요. 찬 역사지. 예. 네. 그런 거를 다 겪으시고, 지금. 그래서 이 모임의 역사도 다 지켜보시고. 그렇죠. 모임의 역사는 이번에 세월호 말고 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이렇게 다 겪고 오셨는데, 조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나간 이렇게 군파 식구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나간 사람들? 나간 거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라. 힘내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 말밖에 더 해주겠어요. 아, 그러면 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답이야, 어디서 오겠어요? 저기서 오겠지. 하늘에서. 힘내고 기다리면 답은 하늘에서 온다. 아,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다리지 못해서 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그리고 나간 사람들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하다면 못 나가지. 어떻게 나가요? 이 장시간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요. 태종 씨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산 역사의 증인이시면서 구원파 모임의 산 역사의 증인이시 분이 한마디로 딱 이제 정의를 내려주신다고 할까요? 결론을 내시는 건 힘내고 기다려라.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우리의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비 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학사, 저는 대학교를 이제 한국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학사 이야기는 되게 생소한데요. 근데 이 학사의 전통이나 이제 문화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사모님 통해서 접했잖아요. 정말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문화나 전통이 지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같이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경 씨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사실 뵙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보내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과 그런 과정들을 보셨고, 많은 조언을 하신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제가 젊은 사람이고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우린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조언들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중에 한번 시간을 예, 오늘 장시간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사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학사생들한테? 300여 명 학사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음성편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고 그 믿음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거는 꼭 지켜줘서 정말 같은 길을 걸어가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난 90세까지는 안 살 거야. 내내 그러고 있었는데 90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은 뭐랄까 세상이 일보다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맞아주실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고 어떻게 갈런지 아름답게 기쁘게 아름답게 가면 좋겠어요. 너희들도 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학사했을 때 정말 저는 즐거웠고 학사 꿈도 많이 꾸고 내가 잘못한 것도 많았고 또 잘 지도하지 못한 애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직도 젊으니까 걔네들은 뭐 아직도 뭐 50, 60 그 젊음을 유지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 공부하면서 네, 오늘 한결같은 삶을 살아오신 학사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저희가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90세 나이가 조금 창피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에게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학사생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사모님을 찾아오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잘하시구만. 말을 못해요. 넘치고 또 넘친다.